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영남과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울라지미르 이사코브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사이의 회담이 4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러시아 연방 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습니다.